자, 주의가 기본적으로 사서라고 하는 교재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다 갖춰졌어요. 교육기관도 갖춰지고 자기가 선생이잖아요. 교재도 갖춰졌어. 그러면 이제 교육의 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 프로그램 학교 가면 교훈 있잖아요. 뭐 착하게 살자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교훈이 어떻게 되니까 우리 학교는 성실인가 그랬는데 고등학교는 요새 거기 고학년 교훈이 뭡니까? 선생님 교훈을 모르세요? 네, 선생님들은 모르셨대요 사실은. 지성. 네? 지성? 아우 짜증나 그런 교훈을. 아 좀 아이 아니다고 봐요 그런 교훈은. 교훈 제가 고학년 홈페이지 가서 사람들 동원하고 교훈 바꾸세요. 네, 제가 이렇게 도배를 좀 해야겠습니다. 아이큐 바꾸면서 PC방에서 계속. 교훈이 뭡니까? 그 교훈이 뭐예요? 거기는 교훈이 뭡니까? 선생님 학교는? 네. 아이고. 부담스럽습니다. 세계를 3년 내내 어떻게 합니까? 한 개만 하기도 어려운데. 자주 정도만. 네? 학생은 졸업한 학교 교훈이 뭐였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자, 좋아. 이게 학생들 기억하지 못하는데, 교장 선생님은 계속 교훈 얘기만 하죠. 학생들 계속 쳐다보고 복수하시고. 그러면 조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회 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제 교재가 있고 하니까 주위가 교육의 기본 원리 이런 걸 갖다 이제 만들어 놓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웬만한 그 교재라 교훈이랄까 이건 여기서 다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교육의 세 가지 지도 원리가 있겠죠. 세 가지 지도 원리. 대개 이제 그 동아시아에서는 또 이제 서양에서는 7이 뭐 중요한 좋은 숫자는 어쩌지만, 예, 이 동양에서는 이게 38제 아닙니까? 38따라지, 38광따인 거예요. 그 3개 아니면 8개잖아요. 그래서 삼강력 8조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삼강력, 교육의 세 가지 기본적인, 말하자면, 원리다 해서 삼강력 8조목이다. 이렇게 되는데, 세계의 삼강령. 명령할 때 영자야. 이게 삼강령 8조목인데, 요 삼강령 8조목, 삼강령은 어떻게 나오냐? 대학이죠, 대학. 대학 중요할 때 그 대학. 대학의 첫 문장이 뭐냐면, 대학 지도. 대학의 돈은,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그 다음에 제신민이라고 그러다 하고 친민이라고 그러는데 주인은 신민이라고 합니다. 제신민하고 그 다음에 제지어 지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의 첫 구절이 대학지도 제명명덕하고 제신민하며 신사라고 쓰기도 하고 제 친민이에요. 원래는 제 친민. 백성과 친하고 이런 말인데 친할 진짜. 근데 주인이 이걸 신이라고 그랬어요. 제 친민하고 제 지어지선한다. 이렇게 있는데 요 대학의 첫 구절에 나오는 요 세 가지 있죠. 명명덕 그 다음에 신민 지어지선. 요게 바로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요게 바로 주의가 말하는 교육의 세 가지 지도 원리가 됩니다. 삼강령이 굉장히 이 동아시아 학문에 있어서 대학의 요새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있잖아요. 요거는 일단 그 완전 센 기본이에요. 완전 기본. 동아시아 학문이에요. 뭐 지성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자주 정의 다 자주 다음이 뭡니까? 창조. 맨 창조. 애들이 맨날 학교에서 지능 놀이만 하나요? 교훈을 갖다 실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는 교훈이 뭡니까? 거기 그 정년 학교 초등학교는 자주적이고 뭐 창조적이고 뭐 어린이 어린이? 네, 그렇죠. 어린이 도대체 저는 성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학교 고등학교 제가 저 영평구 가련동에 있는 대성고등학교 나왔는데요. 거기 학교가 성실이었던 것 같아요. 교훈 별로죠. 자 제 명명덕, 명명덕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이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명은요, 요건 동사예요. 이거 쟤는 뭔가에 있다, 그 말이요. 뭔가에서 성장한다니까, 이거 있다 빼고, 명명도 이제 앞에 있는 제자를 뺍니다. 대학 지도 재명명도가 여기 제자를 딱 빼고 명명덕 신민 지어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앞에 여기 명자는 동사고 요 명자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밝은 덕을 밝힌다. 이해가 되죠? 밝은 덕을 밝힌다. 중국어라고 하는 게 저기 영어하고 비슷하죠? 동사가 앞에 나오니까. 밝은 덕을 밝힌다. 그러니까 밝은 덕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 모두 각자가 타고난 본성이 원래 밝다 이 말이에요. 다 덕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네가 밝은 덕을 명덕 밝은 덕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준다 이 말, 깨닫게 해준다. 그게 명명덕이에요. 그죠? 일단 공부를 시키려면 애들이 왔어요. 자, 상상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주위에 그 학교를 생각했는데 애들이 왔습니다. 주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입학생 강연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애가 나타나서 월사금을 딱 들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일단 싸대기부터 때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 우리가 뭐 수행 평가 막 해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막 평가해보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너는 말이야 원래 학문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이 원래 타고난 덕이 있느니라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너 글러먹었어 새끼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온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누구나 다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단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출발쯤에 그러죠. 그러니까 밝은 덕을 밝힌다. 그 말은 사람은 누구나 다 타고난 도덕적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준다. 이게 명명덕이에요. 명덕고등학교라고도 있죠. 아유, 저는 그때 이 명덕고등학교는 그 학교에 다니는 분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이름이 좀 촌스럽다고 봐요. 이제 우리도 학교 이름도 좀 촌스러운 이름을 그만 지을 때가 되었어요. 가령 뭐 개짱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졸라짱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식으로 졸짱 고등학교라든가 그래서 졸업만 해도 얼마나 그 자부심을 받겠어요. 너 어디 출신이야? 우리는 학교 이름부터 짱이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딱 한 다음에 원래는 제 친민이라고 했는데 백성 이게 왕이 백성하고 친하게 지낸다 이런 것인데 주인은 이걸 딱 신민이라고 그랬어요. 신민 이건 새롭게 한다 이 동사죠. 백성을 새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네가 밝은 덕을 갖고 있어. 도덕적인 본성을 타고 나왔어. 그런데 네 그동안 술 먹고 담에 폈고 자식이 엉망하냐. 이 자식이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박을 덕을 밝힌 다음에 사람들 다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새롭게 갱신시키는 거예요. 민. 이 민이라고 하는 것은 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각각의 개인을 가리키기도 하고 한자어에서 사회를 가리키기도 해요. 민은 백성이니까 백성이 모여 있는 덩어리니까 사회죠. 사회를 가리키기도 해요. 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건 두 가지 뜻이에요. 신민이다. 그러면은 각각의 개인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거 하면 동시에 사람들이 그 본성을 함양해서 사회가 건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돕는다. 이런 뜻도 됩니다. 민이라고 나오면, 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회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본성이 밝고, 그 다음에 모두 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어지선. 그러면 이 어라고 하는, 이 지라고 하는 건 이제 머물다죠. 이게 동사입니다. 뭐뭐에서, 애시, 영어로 말하면 애시에요. 지선은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상태에서 머문다.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상태란 뭐냐면 이제 각각이 가지고 있는 덕을 완전히 밝히고 그것에 합당하게 사회도 갱신을 해서 각각의 개인과 사회,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다 완전히 밝고 명랑한 그죠? 덕을 실현한 그런 상태에 머무르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이 세 가지가 이른바 삼강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말하자면 주자가 세운 학교의 교훈쯤 되겠죠. 그러니까 자주, 창조, 정의 이것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학교가 지금 가장 삼강명 스타일로 삼강명 스타일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교훈이 한 개인 곳 이런 데는 이제 되면 저 성서 스타일이겠네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한 방에 치고 막 유일신 스타일로만 나가는 삼각명 스타일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이쯤으로 딱 나가버리면 교육의 기본 원리. 그 다음에 이제 8조목, 8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 8조목은 뭐냐면, 이제 이런 세 가지 지도 교육의 원리를 갖다 실천하기 위한 일종의, 교육 말하자면 단계라고 할까요? 그쯤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 삼각역이 나왔으니까, 이제 애들한테 이제 왔으면, 이제 아침마다 애국주, 이제 주위가 애국주의를 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삼각역!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애들 다 모아놓고 무조건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네? 이렇게 해야, 커리큘럼 세분화해야 이제 그, 월사분도 이렇게 짜증하게 많이 받을 수 있고, 교재도 이제, 어린애들은 이제 일단 뭐 너로만 읽으세요. 그 다음에 뭐 중용쯤 되면 뭐 고급고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1학년, 2학년, 3학년 하듯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8조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삼각역을 원리로 한 이 삼각역에 이르기 위한 수양의 연속적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경물. 한 번씩은 들어본 말이에요. 2번 치지. 경물치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1번이 경물이에요. 경물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사물이죠. 사물. 경물. 그러니까 경물. 이 격자가 뭐뭐를 알다, 접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을 접하고 알아간다. 그 다음에 치지는 이 말 그대로 알매 이른다 그 말이죠. 이를 짓자니까 알매 이른다. 그래서 이거는 알무의 완성. 이 알무의 완성이라는 게 뭐냐? 대상에 대한 지식이 완성이에요. 이게. 일단 이해가 되시죠? 일종의 경험적 탐구. 그러니까 이제 알매 완성인데 동시에 여기는 도덕적 각성도 들어가요, 사실은. 아주 경험적인. 그러니까 황우석 같은 애들 그런 거 아는 건 많이 하는데 걔는 잘 복제는 잘 하는데 인간성 복제가 안 되는 놈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황우석 같은 애들. 이번에 또 나타났어요. 조계종 주지회의에 나타났고 제가 걔 복제하거든요. 막 이렇게 나타났고 막 개소리 떨고 나갔어요. 걔는 틀렸어요. 그 재주는 좋을지 몰라도 인간성은 복제가 안 돼. 벌써 사기를 몇 번 쳤기 때문에. 절대로요. 전문가가 사기 치면은요. 절대 구제의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럼 사회가 망가져요. 미국이란 나라, 콩가루 같은 나라 같아요. 거기서는 전문가가 사기 치면 바로 죽음이에요. 바로 죽음. 사기 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도덕적인 각성에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 2번 단계가 지금 말하자면, 1단계, 2단계는 이제 초심자들. 초심자들. 그 다음에 3번, 4번. 그런데 3, 4번이 이제 3, 4번이 이제 뭐라고 할까, 조금 이제 중성의. 성실할 성자에다가 뜻의자. 이건 뭐냐면은 의지를 성실하게 한다. 이제 의지를 성실하게. 의지를 성실하게. 그 다음에 바를 정자에다가 정심. 그러면 마음을 바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 어느 정도 암이 완성되면 도덕적인 각성이 있고 치지 단계에서 여기서 또 이제 의성의하고 정신 여기 요쯤 되잖아요. 그럼 요쯤 되면 여기는 뭐냐면 이제 이를테면 마음 공부가 되는 거죠. 마음 공부. 그죠? 1, 2, 3, 4 단계간 8종. 그 다음에 이제 5, 6, 7, 8. 5, 6, 7, 8. 이게 이제 5, 6, 7, 8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수신제가 추국평천하. 아시죠? 이게 이제 8주목의 5, 6, 7, 8에 해당을 해요, 사실은. 경물치지, 성의정심이 1, 2, 3, 4. 수신제가, 수신, 이제 또, 그 다음에 제, 그 다음에 치구, 그 다음에 평천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1, 2, 3, 4하고 5, 6, 7, 8하고 어떻게 다르냐. 1, 2, 3, 4는 되게 원리적인 부분인데, 이건 내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고 집안을 가지런히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신 이건 나요. 나 집안 그 다음에 나라 그 다음에 천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지식을 익히고 마음을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수신이라고 할 때 이게 수신은요 그냥 방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이 집 이 방구석에 혼자 앉아서 가만히 있는 이 내가 아니라 이제 지식 공부하고 도덕적으로 이제 마음을 갖다 마음 공부를 했잖아요. 이런 준비 단계에 딱 이런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개인이에요. 사회적인 딱 이 육아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그러니까 집안을 다시 그냥 우리 집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겠어 이게 아니라 나라 속에 있는 집안 천하의 나 천하 속에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개인임을 자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뭐냐면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닦는 걸 말해요. 수신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저기 도덕교과서 그 교과서 도덕교과서 그 교과서 제목이 수신이었어요. 수신. 수신 과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날마다 뭐 목욕 깨끗이하고 그럼 수신이겠어요? 아니지. 사회 속의 나. 그 맥락이 달라져요. 갑자기 차원이 달라져요. 뭐 앞에서 이미 다 경물치지 성의정심 했는데 왜 수신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부터 말하자면 고급반이지 고급반. 그러니까 다 8학년까지 한 거예요. 1, 2, 3, 4, 5, 6, 7, 8. 그래가지고 1학년 애들 맨날 이렇게 야생화 관찰해라 아기들아 막 이렇게 관찰기 쓰세요 막 이렇게 그림일기 쓰세요 막 이렇게 이런 식이죠. 이를테면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때 이 육아는 유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제가 조건을 붙이 잘 되었을 경우에 조선시대 선비들처럼 특권층이 돼갖고 콩가루가 돼버리면 이것들은 공부 좀 배웠다는 놈들이 무식한 사람을 등쳐먹잖아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차라리 중세시대 귀족들처럼 그 칼제비들이 차라리 다스린 게 나아. 힘센 놈한테 당하면 더러워 그래. 네? 근데 별로 싸움도 못하게 생긴 놈이 공부 좀 했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잡아 족치기 시작하면 짜증이 나거든. 수긍이 잘 안 된다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나. 판검사 이런 애들이 대형 짜증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것을 전제할 때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을 전제할 때 이 사람들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마음을 닦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딱 여기 들어왔을 때부터 나라고 하는 놈도 처음부터 이제 그 사람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집안에 누굽니다 이걸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유전인자에다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너 혼자 사는 거 아니다, 엄마. 애미애비 엄마 아버지 욕먹이지 않도록 조심해라. 가문에 누가 된다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엄청 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한 사람이라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이 다 하나의 사회 속의 개인임이 집단의 한 일원임을 늘 강조함으로써 행동을 갖다가 억압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죠. 그 대신에 이 시스템의 상충부에게는 어마어마한 도덕적인 부담이 주어집니다.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산 놈들이 있습니까, 사실? 다 그냥 이렇게 땅 따먹기나 하고, 그냥 위인, 저기, 관직 다툼이나 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사실 조선시대 이건창, 유학자 이건창이 쓴 그 방쟁에 관한 그 책을 봐도 다 그냥 관직 싸움이야, 관직 싸움. 어쨌든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건 역시 일종의 도 닦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교나 불교에서 도 닦는 것과는 달리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형의 원리를 두고 팔정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한 것처럼 육아에서는 학이시숙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언제 졸업합니까? 그러면 애들이 계속 월사금은 계속 들어가고 언제 졸업합니까? 그럼 더 해야 하느니라 계속 무릎팍 꿇고 있어요. 정말 이게 무릎팍이 정말 이게 굳은살 배도로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아에서도 이 신유학에서 한 방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관통하는 바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글쎄요 언제쯤 될지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상강령의 기초를 해서 팔정옥으로 익히면 사람이 어느 날 관통하게 된다 하는 게 주의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 주의가 이런데 일단 저기 가지고 있구나 이런데 이걸 가지고 있구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작이라고 하는 것은 주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리학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쭉 털어서 흔히 이 전체를 갖다 이 주자의 상관의 8종 요 전체 내용 있잖아요. 이걸 다 떨어서 뭐라고 하냐? 자기를 닦고, 그죠? 자기를 닦는다, 그죠? 수신, 그죠? 자기를 닦고, 그 다음에, 그치. 이 한자에서 사람 인자가 나오잖아요. 기는 자기입니다. 이거 사람,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아까 미는 사회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사회라는 함의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를 닦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일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대부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상광력 8.5의 근거에서 수비치인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나라의 관료가 되는 거죠. 자기를 닦고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다스린다. 이때 이제 여기에 딱 반항해가지고 어떤 놈들이 아 저는요 남들 다스리는데 별로 취미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그냥 혼자 공부하고 말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학문만 하는 사람 위기지약이다. 자기를 위한 학문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기치인을 하느냐 위기지약을 하느냐 좀 이렇게 좀 있겠죠. 사대부들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조선시대 때 그 훈구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처럼 학문을 익혀서 나라에 출사를 해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수기치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림이라고 그러죠. 숲속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렇죠? 뭐 조광조나라든가 아니면 저 누구죠 저 안명 조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독서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독서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동시에 위기지약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말이죠, 위기지약. 위기의 학문이 아니라, 위기의 주부들이고, 그건. 위기의 학문이. 자기만을 위한 학문이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비겁한 놈들의 그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위기지약. 근데, 저는 위기지약을 좋아합니다. 수기치인 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너 왜 공부하냐? 나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재밌으니까 한다. 이렇게, 위기지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해도 위기지약이나 수기치인이나 다 이 사람들 자기네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대부라는 것에 대한 자각심을 갖고 있어요. 이 선비사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비사자가 중요합니다. 선비사자가 이 선비라고 하는 자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잡문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처음 황현이 쓴 게 뭐죠? 맨처음 야록이죠, 그죠? 그죠? 맨처음 야록. 이 선비들은 야록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비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황현은 자기가 쓴 것에 야록이라 이름 붙였잖아요? 선비라는 것을 털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를, 선비가 아닌 사람은 그냥 난 그냥 글리나 좀 읽었어. 선비적인 자각심 없어. 수기치인이고 뭐고 안에 나는 이제 도인을 관심 없어. 이런 사람들 자기 그냥 식자라고 합니다. 글을 읽은 자 그냥 뭐 글 줄게라 읽은 사람 식자. 매천야록을 딱 보면요. 황현이 자기를 선비라고 가리킨 말이 하지 않고 식자노로다기가 있대요. 이건 선비가 아니에요. 글 좀 읽은 사람. 그러니까 매천야록에 보면은 뒷담화 얘기가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거기 보면은 김옥균, 박영효 등이 그 갑신정변 이후 일본을 갔는데 일본을 미친 듯이 사모하여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걸 도대체 어떻게 사모했길래 미친 듯이 사모하나 일본을 그렇게 그랬나 봐요. 근데 일본을 미친 듯이 사모했다고 이 면박이가 골프차를 미친 듯이 사모하여 저는 매천야로 그 구절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미친 듯이 사모하여 도대체 와 그 새끼들이 그랬구나. 구한말 때 꼭 그런 애들 보면 그러잖아요. 미친 듯이 사모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막 헐떡대고. 근데 저는 여기 명박이가 그걸 푸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야, 저 새끼 미국을 미친듯이 삼아하는구나. 푸시를 미친듯이 삼아하는구나. 푸시가 같이 자자 그러면 자겠구나.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웬만한 얘기에서.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매천야로 읽으면요. 우리가 매천야로 그러면 막, 매천야로 절명심만, 매천의 절명심만 읽거든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이 사람은 선비로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더러워. 그냥, 그래 죽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안타깝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 아, 더러워서 못 살게 죽은 거거든요. 근데, 꼼꼼히 읽어보면요. 인물평이 그렇게 재밌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물평은 강준만은 매천 황인에 비하면요. 거의,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그냥 뭐, 저 민비에 대해서 이렇게 해준다든가, 고종에 대해서 해놓는다든가, 6.1준에 대해서 써놨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구한말에 유명한 사람들 있죠. 다 나오잖아요. 당시에 어디서 들었는데, 그자가 뭐, 재물을 많이 탐하여 겉으로는 점잖은 척 하나, 뒤로는 많이 짱박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을 미친 듯이 삼아요. 이런 얘기도 재밌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시니클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제 원래 선비가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학식도 있고 세계를 보는 눈도 있어. 그다음에 조선 성리학자들이 그 강인한 어떤 게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걸 탁 털어버려 나니까 어떻게 되세요? 시니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막가파가 되는 거죠, 막가파가. 그래서 야로 웃습니다. 근데 이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새롭게 재정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위가 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열심히 했느냐. 바로 이게 동아시아 통치의 비밀입니다. 이게 동아시아 통치의 비밀. 즉, 국가교육이죠, 국가교육. 고려시대 때는 사학 12도도 있었지만 어쨌든 관학 중심의 나라입니다. 조선, 그죠? 즉, 국가가 교육 커리큘럼을 독점함으로써 이제 서양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비군 제도와 국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서양에서 그게, 공공교육기관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야 나오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다 집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군사력하고 교육이라고 하는 이 주도권, 헤게모니라고 이것을 쥐기 위해서 쥐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국가의 헤게모니가 교육을 통해서 유지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주위의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곧 8월 15일 날 광복절이 이제 안 세고 건국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왜 이영훈이나 안병직이나 박효정이나 이런 쓰레기 새끼들이 대한교과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요. 교과과정, 지금 7차 교과과정이죠. 가령 8차, 9차, 10차 이거 걔네들이 당나라당이 지금 한 15년만 집권해보세요. 지금 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있죠. 걔네들 중학교 가고 하잖아요. 걔네들 안 죽은 이름도 모르고 대화합니다. 그러겠죠. 교육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공룡태기 같은 애들이 교육감 세 판만 해보세요. 선생님들 다 출근, 선생님들 출근하자마자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출근 도장 찍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아, 뭐, 정선생님, 아, 좀 늦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회사, 그죠? 회사는 지금 그렇게 한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 다 그 시스템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대한교과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자주 들으면 그 진실처럼 여겨져요. 근데 그걸 갖다 공교육 시스템에다 딱 때려 박아놓고 가르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진왜란 병자론 겪었는데 조선 백성들이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질 않는다니까요. 왜? 200년 동안 가르쳐버리니까 애들이 확 그냥 자다가도 싸대기 딱 들면 나라에는 충성이에요. 그러면 잔다니까? 잠꼬대서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같은데. 그러니까 인터넷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계속 대한교과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공절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생각이 말하자면 교육을 통한 어떤 국가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생각이 주위가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저 서중서 선생이 저기 사진과 그림으로 한국 현대사 거기 저자 서문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진짜 한국 현대사 공부를 안 한다. 운동권 사람들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학생들 다 모르잖아요. 근현대사 해봐야, 우리 아이가 저기 독립문에 있는 대신고등학교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근현대사 선생님이 그런데요. 아, 여기는 이 학교는 근현대사 가르치기가 정말 좋다. 독립문이 가까이 있어서. 근데 서울시내 사는 학생 중에 독립문에 정말로 나이가 40이 되도록 독립문을 알아보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강서구 화곡동에 저기 강서지에 강의하러 갈 일 없었으면 갔겠습니까? 총 맞았어 내가. 그러면 예? 그죠? 그게 뭐냐? 그만큼 교육이라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교과서 해가지고 말이죠. 만약에 교과과정 3차 정도만 개정해서 가르치면요 끝납니다. 지금 건국절 하면요 김구라든가 이런 사람들 김구, 박헌영, 저 여운영은 일단 제껴 들어가도 김구 선생도 다 이렇게 삭제돼 있는 교과서잖아요. 그게 그 세 판만 가르쳐 보세요, 애들. 백범일지 이제 파라모스 출판사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두환이는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네? 광주 민주항쟁은 그때 되면 완전히 전라도는 이제 죽는 거예요. 뜬금없는 새끼들이 뜬금없이 엉까다가 총 맞아 죽은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우리가 지금 저기 뭐죠 저 양민 학살 사건들 있잖아요. 뭐 외공리라든가 무슨 저기 요새 이제 막 시작됐는데 벌써 다 예산 까먹잖아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남편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평생 수절하면서 산 이제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그 양반들 죽으면 끝 아니에요. 기록도 남기지 않고. 증거, 그럼 이용훈이 같은 새끼들 증거가 없는데 왜 역사를 남기냐고 그래. 그 새끼 맨날 증거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유해 발굴해가지고 증거를 남겨야 되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기록 못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누가 녹취를 할머니들한테 녹취 따러 가면요 말 안 해요. 잡아갈까봐 아직도. 그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의 헤게모니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위가, 이 주위라고 하는 사람 저는 되게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1100년, 지금부터 800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리고 지도자는 백성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 내가 가르치는데 새끼들 내가 배우라는 가르친 것만 배워. 새끼들 뻘짓하지 마고. 그래서 이제는 이게 어떻게 삼은 난적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열차하면 그냥 육시라는 네? 부관참시하고 뭐 얼마나 김태희 부관참시하고 몰라? 내가 죽었는데 네? 방석에 묻혀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죄상이 밝혀져 버렸어. 만화책을 읽은 게 들통나버린 거야. 너는 뒤에다 짱 먹어가지고 그래서 관을 깨갖고 시체를 갖다 다시 시체의 목을 자르는 거야. 부관참시라는 거야. 관을 깨트려서 시체 참수한다고 그러잖아. 참시, 시체의 목을 자른다. 관을 깨가지고. 알았어?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만화책 읽고 죽으면 괜찮고, 쟤도 안 되는 거야. 만화책 읽고 들통나면 죽는 거야, 시체가. 부관 참수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렇게 엄하게 이단을 다쓴 이유예요. 이 교육 프로그램의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 현대에서도 그 의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광우병 소고기 이런 건요 소고기 안 먹어버리면 돼요. 이미 독하게 맘 먹고 정 먹고 싶다 그럼 자기 허벅지를 갖다가 막 이렇게 때를 좀 긁어갖고 이게 물에 타 먹는다든가 미숫가루 쪽에다가 섞어서 뭐라든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손톱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네? 도깨비 방망이로 갈아먹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돼요. 제살 깎아먹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가리가 썩어버리면 끝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의 실천 철학부터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에게 있어서 이론적인 측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의에게 있어서는 여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리학에서 성이 뭐고 니가 뭐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너무 전문적인 얘기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새로운 유학을 찾아서 이런 좋은 얘기도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위의 이제 학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오심하고 인심입니다. 오심하고 인심. 도심은 뭐냐? 말 그대로 하늘이, 그죠? 하늘이 인간 본성에게 심어준 그런 올바른 것. 도시면. 근데 사람은 계속 욕망이 있어가지고 이 도심을 따라가질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심은 사람의 마음이야. 사람의 마음. 인심이 이렇다 그럴 때 사람이 이거 뭐냐면 욕망 측면. 얘는 하늘이 심어준 원성, 즉 착함 선인데 딱 이걸 보니까 맹자가 학설 이어받은 것 같죠? 그죠? 성선설 맹자가 학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이 원래 순자나 맹자나 서로 비슷비슷했습니다. 유가 공자님의 학설로는 순자나 맹자나 이렇게 세력 싸움이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성리학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 주위 때부터 공자 다음에 맹자를 갖다 적통으로 잡아요. 도통설이라고 그러거든요. 도통설. 도가 누구를 통해서 이어졌느냐? 도의 계통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졌나? 순자를 빼고 맹자를 잡는다. 그래서 공맹의 학이라 이렇게 하죠. 순자가 아니라 순자도 육아거든요. 공맹학이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하늘이 심어준 본성이 있다. 근데 이 본성은 자꾸 인간은 이 도심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추구하지 않으면 자꾸 욕망이 생겨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인심이다. 그러니까 도심과 인심이 있는데 우리는 끝없이 인심을 갖다가 갈고 닦아가지고 도심에 이르도록 해야겠죠. 그럼 인심을 갈고 닦아서 도심에 이르려면 삼각육 8.5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그게 이제 실천적인 측면이라면 이게 이제 이론적인 측면. 왜 우리가 삼각육 8.5 합니까? 니기들 다 욕망이 가득 차 있어. 가둔다지 마세요. 인심이요. 인심이면 어때? 세상은 새끼야 그렇게 살면 알면 안 돼 임마. 응?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하늘이 너희에게 부여준 착한 본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용성문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뭐 인심유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마음은 위태롭고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인심은 그죠? 인심은 인간의 마음은 위태롭고 도심 도를 따르려는 마음은 미미하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는 최대한 사리분별을 정밀하게 해가지고 최대한 사리분별을 정밀하게 해가지고 또 마음을 오로지 도심을 향한 하나로 잡아서 해라 그런 말이 나와요. 이게 중용해. 그러니까 이제 대학은 일종의 주의가 중요하게 여기 텍스트에 대학은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 텍스트라면 중용은 말하자면 약간의 형이상학적인 원리가 담겨있는 텍스트를 할 수 있겠죠. 중용성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주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는 자신이 살던 시대에서 인쇄술을 최대한 이용해서 인쇄술을 사용한 교육을 확대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회가 이제 선진 시대나 지난 시대, 당나라를 거치면서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생겨난 사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공자님처럼 애들 모아갖고 이제 그 넓은 중국 땅에서 애들 모아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 이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 딱 응답해서 주의가 등장을 한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위대한 철학자들 가만히 보면요. 사상가들 보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너무나 잘 알아. 거기에 딱 맞춰서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융성하던 불교가 쇠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 불교는 선불교였거든요. 그때가 선불교는 뭐냐면 선불교는 문자를 세우지 않아요. 교육 시스템이 없어. 그죠? 선불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 캡스님 밑에, 도 완빵스님 밑에 갖고 이렇게 정말로 수공업 작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위의 이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이른바 배운 사람은 뭘 해야 하는가? 이걸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이용할 수 있는 인쇄술은 뭔가? 그죠? 책이라는 게 뭔가 또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인터넷이라는 게 뭔가 우리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 시대의 대중교육이라는 게 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은 그 당시에는 오늘날 상상하기도 어려운 대중교육 시스템을 구상을 했던 거예요. 800년대. 시대가 앞서간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양 철학 과거에서 오늘까지 그 기본적인 것을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그 15주 동안 강의 들으시는 거 복습하시면 돼요. 근데 딱 15주 동안 강의하면서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철학이라는 하는 학문은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언어를 명료하게 밝혀서 사회를 똑바로 하게 하는 학문, 뭐 분석철학적인 여러 가지 많은데, 저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철학은 인간을 선하게 만들려는 시도예요.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동양 철학이 됐건 서양 철학이 됐건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 그 다음에 주의 도심, 이렇게 선이잖아요. 그죠? 인간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선하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그 선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전달하려는 시도도 포함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철학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의 목적이 그러하죠. 감옥에서 배우는 학문 말고는 모든 학문의 목적이 그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오늘날은 그 학문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다 학문하는 사람들이에요. 식자잖아요. 배운 자잖아요. 그죠? 하는 사람들은 많이 고민을 해야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각별히 주위의 이 교육 시스템이나 인쇄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 헤게모니 역할, 헤게모니를 형성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티격태격거리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던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경쟁이라고 하는 제도 속으로 들어가면 서로 왼수되잖아요. 그죠? 제도가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립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아무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아무리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특수한 기술을 전문적으로 익혀봤자 인생을 오래 사는데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그죠? 이제 두리뭉실하게 배운 것이 제일 좋다 하는 생각도 들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의 기대 수명도 높아지고 수명이 높아져서 생각하면 80이 되도록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되나 생각하고 결국 요새는 노인들이 범죄도 많이 저지른다고 하지 않겠어요? 70 먹은 노인 내가 20대 여고생 여대생을 강간하려 하지 않나? 그런 것들 다 모르겠어요. 사실은 늙어서 할 일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한, 제가 누군가 교육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기술을 가르치는 건? 그러면은 공구리 바닥에 손가락에 해서 소미치게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건 사람을 선한 목적으로 이끄는 것이잖아요. 그죠? 주의가 각별히 생각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의에 대해서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신기하죠? 부자 그러면 짜증부터 나잖아요. 예? 그죠? 예, 아닙니다. 그걸 다시 생각해보면 달리 해볼 만한 게 많습니다. 저도 이게 제가 이게 소개해드리는 다섯 단계의 대화로 본 동아시아 문명. 동아시아 문명, 다섯 단계의 대화로 본 동아시아 문명. 이거 얇은 책인데요. 제가 이 책에서 이게, 윌리엄 시어더 드베리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저 얘기를 제가 읽었는데요. 이걸 읽고 제가 참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다섯 단계의 대화로 본 동아시아 문명.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잖아요. 누가 일 없이 뭐 질문하면 답도 하잖아요. 이메일도 무지하게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 그럼 저는 그래요. 그럼 누가 할까?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제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데, 어쨌든 다섯 단계의 대화로 본 동아시아 문명. 얇고, 이 책을 쓴 윌리엄 시어더 드베리 이 사람도 굉장히 탁월한 학자이고, 꼭 방학 동안에 읽어보시고, 아마 9월 셋째 주부터, 9월 20일이 들어있는 9월 셋째 주 무렵부터 강의가 다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르의 명작 읽기도 그때부터 할 것 같고요. 불의 명작 읽기, 1, 3주 토요일 불의 명작 읽기하고 철학사 그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기나긴 강의 듣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